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302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8.15 기념식이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일본은 민족 분열의 장본인이라고 밝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 공조를 통해 교리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미동포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조국 해방 71돌세 쯤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